항상 깜깜해진 창문밖을 바라보며 넌 그저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왠지 촉촉하게 일렁이는 듯한 그 눈빛 일렁이는 너의 눈빛 슬퍼 보여 이곳을 벗어나 되지 멀리 떠나버리자 you don't need to worry 자유롭게 날아가 저기 구름 위로 fly 아름다운 달빛이 널 비출 때까지 Let's run away now 내 손을 잡아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 Right now 저 달을 넘어서 어두운 이 밤을 넘어서 널 데려가 줄게 나만 따라오면 돼 저기 저 달을 넘고서 함께 별속을 헤엄쳐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이 모두 다 지나가기 전에 Shoot the moon Shoot the moon 짜릿한 이 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baby let's Shoot the moon Shoot the moon 던져 저 밑으로 벗어 던져 And let's fly 걱정하지 마 이제 네 곁에 내가 있어 어디든 떠나볼까 모든 날만해 너의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꿈 현실에 지쳐 잊었던 것도 너의 눈앞에 펼쳐질 거야 네가 원하던 그대로일 거야 Let's run away now 잡아 이 순간이 절대 놓치지 마 저 달을 넘어서 어두운 이 밤을 넘어서 널 데려가 줄게 나만 따라오면 돼 저기 저 달을 넘고서 함께 별 속을 헤엄쳐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이 모두 다 지나가기 전에 Shoot the moon Whenever you want, whenever you want 너와 나 함께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우리들만의 유니버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